세상 끝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나도 몰래 자꾸 눈물이 흐르죠. 함께 있어도 혼자는 느낄 때 더 이상 슬퍼하지 마. 이제는 내 손을 잡아.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. 너의 뒤에서